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과 20절 말씀인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20장에 10계명이 나온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20장 1절에서 17절 번갈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으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과 십계명. 참 야망이 가득 찬 설교 제목 아닙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출애굽만 해도 반년은 걸리는 일일지 모르겠고 십계명만 해도 그럴 텐데 한 번에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제를 붙인 거예요. 구속과 언약 하고 나니까 이거는 책을 열 권씩 써도 모자란 주제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 없이 뭐 다 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사건의 으뜸입니다. 뭐 첫 번째라고도 볼 수 있고,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일이죠. 구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막 건넌 후에 노래를 졌잖아요. 노래란 건 기억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 그 세계의 왕들을 바닷속에 다 던지시고 우리를 파도로부터 생명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잊어먹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 십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근본이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명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명령하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좋다고 담대히 말씀하시네요. 야 그러시군요. 교사 예배에서는 담대히 답을 못하던데 문맥상 이 설교의 문맥상 쉽게 답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명령하고 잔소리하고 엄한 하나님보다는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험한 곳에서 넓은 곳으로 묶인 자리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참 은혜롭고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이렇습니다. 예, 성경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주셔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성경의 근본인데 성경에서 또 한 가지 근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영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었다 저런 하나님이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마디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얘기는 최선을 다하란 말도 되지만 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말할 때와 지킬 때가 다르고 이런 하나님과 저런 하나님을 대할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one heart 한 마음으로 영어로는 integrity 이렇게 얘기하죠. integrity 속과 겉이 같고 처음과 끝이 똑같고 이 사람 대할 때와 저 사람 대할 때가 똑같고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똑같은 것을 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은 좋은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꺼림직하다면 하나님이 갈라졌습니까? 우리 마음이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우리 마음의 형편을 슬쩍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책망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게 하실 때에나 똑같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이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마음으로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미련하고 이기적인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가 구원한 내 자녀니까 나와 같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명령에 담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도움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실 때 명령을 지킬 힘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잘 안 될지 몰라도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나의 소망이고 기쁨일 때 하나님의 구하심과 보호하심은 자연적으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이 십계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전심으로 구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셔도 어떤 어려움도 구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제국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우러 가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위엄과 능력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인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처 파워포인트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은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구원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불러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고통을 듣고 마음에 불쌍히 여겼으므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첫 구절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증인으로 시중드는 사람으로 간 것이에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바로에게, 대제국의 황제 바로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 간데 하는 건 Who am I잖아요. 내 이름이 뭔데? 내가 내 정체가 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11절과 12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가 영어로는 뭡니까?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모세는 자기 이름을 물어봤어요. I am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I am with you.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그랬을 때 I am이 너와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니 바로가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의 언약의 이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 자기의 언약의 이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는다. I am who I am이 보냈다고 해라. I am이 너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것도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구주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도움을 보내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실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려고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이 뒤덮이고 바다가 막 뒤엎이고 어둠이 뒤덮고 천지가 개벽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위엄과 지혜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구하심은 언제나 우리 기도보다 위대하고 큽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과 기도보다 능력으로 더 놀랍게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교회의 은하, 이 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보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필요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왜 보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시고 예언하